민족 자주와 대단결의 위력으로 조국 통일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7.4 공동성명 발표 45돌세에 처음한 조국 통일 본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 공동결임은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결의는 지금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의지에 넘쳐 역사적인 7.4 공동성명 발표 45돌을 맞이하고 있다. 7.4 공동성명의 발표는 수십 년간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북남 사이에 처음으로 대화와 협상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고 온 결의에게 조국 통일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안겨준 일대 민족사적 사변이었다. 특히 7.4 공동성명에서 엄숙히 천명한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 입장과 방도를 밝힌 조국 통일의 조석이며 민족 공동의 통일 대강이다. 조국 통일 3대 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명실공히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있게 전진할 수 있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은 조국 통일 3대 원칙의 구현으로서 결의의 가슴마다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아갈 때 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신심을 더욱 깊이 안겨주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권력을 탈취한 반통일적인 보수정권이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비롯한 북남 합의들을 모두 백지화하고 그 리행을 가로막음으로써 북남 관계는 7.4 공동성명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가고 있다. 한 줌도 안 되는 극악한 친미매국 세력에 의해 민족의 중대사가 농락당하고 온 결의가 이를 천추로 바라는 조국 통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조선에서 대중적인 전민항쟁에 의해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민족 악정을 일삼던 보수정권이 탄핵된 것은 자주를 외면하고 평화에 역행하며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자들은 민족과 한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조국통일본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역사적인 7.4 공동성명 발표 45돌을 맞으며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조국 통일의 새로운 천기를 열어나갈 일념을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본민연은 조국 통일 운동에서 민족의 리익을 중시하고 철저히 고수하는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다. 민족 자주는 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틀어지고 나가야 할 기본 원칙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인한 민족 분열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온 민족이 민족 우선 민족 중시의 자주정신을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동남 사이의 불신과 족대를 조장하여 저들의 패권적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외세의 불순한 책동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민족 자주를 떠나 조국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범민연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민족 문제, 통일 문제 해결해서 자주를 생명선으로 틀어주고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갈 것이다. 외세에 부당한 대조선 제지 압살 책동과 민족리간 정책에 편승하면서 북남 사이의 협력 교류와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교례의 자주통일 지향에 대한 우롱이며 모독이다. 본민연은 민족대의 단결을 방해하는 외세의 간섭과 전행을 단호히 배격하며 외세에 추종하여 조국 통일의 전대를 흐려놓는 극악한 4대 매국 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본민연은 민족을 핵참화에 몰아넣으려는 외세와 그 추종 세력들의 전쟁 도발 행위를 반대하고 조선만도의 공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 것이다. 오늘 외세에 의하여 조선만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을 가로막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지금 미국은 북에 대한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내돌며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핵전략 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무모한 대북군사적 공격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으며 4개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전쟁 괴물인 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강행해 나서고 있다. 이러하여 조선반도에는 당장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본민년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삼천리 강토를 핵전쟁터로 만들려는 미국의 강도적인 침략전쟁 도발 측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강력한 반전평화운동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외세가 끌어들인 모든 침략적인 핵전쟁 장비들을 졸수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 것이다. 3. 본민년은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지켜들고 북과 남 해외 각계층의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이다. 민족 대단결은 조국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결의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제도와 지역의 차이를 넘어 굳게 단결하면 그것은 곧 조국 통일이다. 본민년은 민족 공동의 대업인 조국 통일의 모든 것을 복종시켜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북남 선원들을 존중하는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연대연합하여 조국 통일의 대문을 함께 열어나갈 것이다. 특히 온결의가 지지 찬동하는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기어이 성사시켜 민족의 자주통일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떨치고 자주통일의 새 주평을 열어나갈 것이다. 조국 통일의 소강을 안겨준 역사적인 7.14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근 반세기를 놓쳐버린 한스러움과 통탄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결의의 한결같은 의지이며 결단이다. 지금 내외 반통일 세력의 발악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해지고 있고 정세는 엄혹하지만 신심과 낙관에 넘쳐 자주통일의 새날을 마중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본민년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본민년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높이 지켜들고 민족 최대의 수건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기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조국통일본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본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본민족연합 해외본부. 주최 106, 2017년 7월 4일.